새까만 계란배 빠지질 않아 마치 꽃 너 같아 내 하얀 색칠 위에 새까만 게 꼭지들 집부터 있어 기분까지 트럼프 그래 꼭 너 같아 지겹게 끔찍하게 번진 게 겉모습에 만들어버린 게 너랑 눈 맞춘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널 몰랐었던 게 내 잘못이야 I want to clean it up clean it up I want to fix it up fix it up 전부 다 없던 걸로 해 전부 다 없던 걸로 해 내 기억 버려 내가 좋은 것도 다 버려 이미 내겐 의미 없어진 지우래니까 이제 좀 살았죠 지우고 싶으니까 이제 좀 살았죠 내 기억 버려 내가 좋은 것도 다 버려 의미 없어진 지우래니까 이제 좀 살았죠 지우고 싶으니까 이제 좀 살았죠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거로라면 너란 거 너라는 거 미쳤지 미쳤지 내가 되풀이 해도 뭐 어째 뭐가 아깝다고 난 널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난 널 만나서 후회만 후회만 계속해 계속해 기회만 있다면 전부 다 줄 수 있다면 너라는 거 너라는 애들한테 다 필요한 사람도 미쳤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미쳤어 다 돌리고 싶어 다 돌리고 싶어 Clean it up, clean it up. I want to fix it up, fix it up. 전부 다 없던 걸로 해. 전부 다 없던 걸로 해. 내 기억 버려. 내가 좋은 것도 다 버려. 이미 내겐 의미 없어진 지우래니까 이제 좀 살았죠. 지우고 싶으니까 이제 좀 살았죠. 내 기억 버려. 내가 좋은 것도 다 버려. 의미 없어진 지우래니까 이제 좀 살았죠 지우고 싶으니까 이제 좀 살았죠 I know, I know, I know I know, I know, I know 네가 준 기억도 다 필요 없으니까 미운정 떨어진 지도 모르니까 I've got a feeling Better be your own 내 기억 버려 내가 좋은 것도 다 버려 이미 내겐 지우래니까 이제 좀 살았죠 지우고 싶으니까 이제 좀 살았죠 내 기억 버려 내가 좋은 것도 다 버려 의미 없어진 지우래니까 이제 좀 살았죠 지우고 싶으니까 이제 좀 살았죠